영쪽 조선민군 창건 84돌째 즈음에서 최근 이란과 쿠바의 신문 통신이 특집했습니다. 이란 신문 이란 뉴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군인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시는 사진문헌을 종종이 모시고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 이런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쿠바 신문 그란마는 조선에서 건군절 경축 이런 표제 밑에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솔 경축에서 진행된 열병식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백두산 혁명강군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을 지었습니다. 쿠바의 브렌사 라티나 통신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